본 방송국 김지성 국장이 진행하는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해설 시간입니다. 내일 머리면 민족이 대명절인 설입니다. 눈물로 젖어버린 달력 한 장을 넘기고 다시금 음력설을 맞이하는 북조선 동포 여러분입니다. 올해에는 반드시 김정일 정권이 폭정해 정점을 찍고 개혁개방을 위한 분기점이 마련되어서 2300만 북녘동포들이 자유의 봄바람을 마음껏 마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북조선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격변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일이자 곧 국가인 북조선은 지금 누가 움직이는가? 이 문점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확실한 것은 한반도의 북조선 지역에서 드디어 종말의 시작이 전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북조선 당국은 2010년 새해 공동사설을 필두로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을 쳐왔습니다. 새해벽두부터 남조선과 미국을 향해 관계 개선을 바란다며 비굴한 유화 제스처를 보냈는가 하면 북조선이 비상사태에 대비한 남조선 당국이 비상계획안을 빌미로 무자비한 보복 선전을 언언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을 향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을 요구하는가 하면 남조선을 향해서는 서해북방 한계선상에서 현포 도발을 감행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북조선 당국은 작년 말 단행한 화폐개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안간힘도 이제도는 통하지 않습니다. 본 방송국 통신원들에 따르면 북조선의 김정일 내각 총리가 이달 초 평양의 인민문화공전에서 시내 인민반장 수천 명을 모아놓고 화폐개혁과 시장 폐쇄 조치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사과하고 국정가격 운영 등 후속 조치에 따라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왔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주민대표들 앞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내각 총리의 직접적 사과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당국자의 사과는 60년 공화국 역사 이래 처음 있는 사건으로서 북조선이 다급함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조선 체제의 기본 뼈대는 수령, 당, 대정의 수직관계입니다. 이를테면 장군님이 지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관철해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이번에 인민들은 오랜 세월 굳어진 그 굶기를 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말에 감행된 화폐개혁의 당위성을 단호히 거부했을 뿐더러 다양하고 지속적인 반항으로 당국에 심대한 타격을 주었습니다. 끝내는 시장의 재개와 함께 책임있는 당국자의 사과를 받아내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는 분명 숙명처럼 여겨지던 명령과 복종만이 있을 뿐이라는 북조선 사회의 불변의 구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에 새롭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북조선의 지배 집단 스스로가 인민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통제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2012년에 강성대국이 문을 열겠다는 김정일의 공언은 도저히 실현이 될 수 없는 혼나발이었다는 것을 지배집단 스스로 뼈저리게 확인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북조선의 지배집단이 인민은 장군님이 하라는 대로 무조건 따라 할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를 증명해 주는 것이며 이는 곧 김정일 집단이 현실 파악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것은 북조선 체제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줄 뿐입니다. 김정일이 우리식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이 북한 인민이 우리식 시장 경제라는 현실 앞에 완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북조선은 이제 더 이상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이해가 완전히 상충하는 두 진영으로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인민을 수탈하려는 세력과 먹고 살기 위해 이에 저항하는 두 집단 간의 갈등은 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역시 북조선 체제의 어쩔 수 없는 속성입니다. 거짓된 정보에 의한 위선과 사기, 불안과 공포, 협박과 공갈 등을 떼고 나면 그야말로 꼽대기뿐인 북조선 당국이 발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북조선에 대한 남조선의 비상통치 계획에 대한 반발로

최근 북중 국경을 넘은 한 탈북자는 함경북도 청진에 사는 한 북한 주민이 자신의 아버지 돈을 빼앗고 저사 과정에서 죽게 만든 보안원을 칼로 찔러 죽인 일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서도 보안원 3명이 한밤에 집단 구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날 자유아시아 방송도 화폐 개혁 이후 평안남도 평성시와 남포시에서는 보안원 집에 협박문이 나붙고 돌을 던져 유리창을 부수는 등의 개인 테러 행위가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모든 보안원들에게 실탄총을 지급하는 등 전시 수준의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지난 말 함흥시장에서 김정일을 비난하며 난동을 부린 중년 여성 2명을 공개 총살했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새 화폐를 대거 풀었지만 공급이 워낙 부족해 물가가 치솟자 주민들은 북한 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해진 가격대로 팔지 않으면 몰수하겠다는 북한 당국의 협박에 주민들은 물물교환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월급을 받아봐야 살 게 없기 때문에 직장 출근을 거부하는 주민이 속출한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북한 지원단체인 좋은벗들은 이날 서식지에서 함남도 단천시에선 주민들이 굶겨 죽을 셈이냐고 집단 항의했고 청진시에선 하루 한 끼도 못 먹는 세대가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저용기 고려대 교수는 북한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물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지금 기댈 것은 중국과 남한뿐이라며 김정일 방중과 남북정상회담 연내 개최가 거론되는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국제사회의 대북무역 제재가 시작된 이후 일본으로부터 비밀 물품을 수입하고 있으며 엄경철이라는 인물이 이를 주도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3일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경찰의 조사 결과 북한의 비밀 경찰인 국가안전보위부의 간부인 엄경철이 일본으로부터 각종 비밀 수입의 발주자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경철은 일본 경제산업성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하고 있는 혐의로 블랙리스트에 올린 북한 무역회사 신흥무역의 사장도 겸하고 있습니다. 엄경철은 여러 국가의 요건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일본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일본 경찰이 작년 12월 효거현에서 적발한 무역회사 수루스의 대북 화장품 우려 밀수품 사건과 작년 5월 적발한 교토의 중고자동차 판매회사 모리타타다오의 대형 탱크로리 수출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루스의 물품을 발주한 것은 김일성의 업적을 기리는 주석궁 경리부에 소속된 상사인 눅나 888이었으며 모리타타다오사의 탱크 러리와 고급 외제차를 발주한 것은 인민군 계열의 상사 백허 칠가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자금을 관리하는 특무기관인 조선노동당 재정경리부 39호실 산하의 능라도 무역이었습니다. 이들 북한 발주처는 모두 엄경철의 관리하에 있었으며 엄경철은 중국 대련의 교포무역회사인 대륜글로벌과 한국 내 위장회사인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우회 수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006년 10월부터 북한에 대한 사치품 수출을 금지했으며 작년 6월부터는 유엔의 제재 결의에 따라 모든 품목에 대한 전면 금수 조치를 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1일 본 방송국 함경북도 통신원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는 당국의 외화 사용 단속 규정을 이용해 사리 사욕을 채우려는 보안은 보위 부원들의 힘포와 이에 당하지 않으려는 주민들 간의 신경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원은 외화 사용에 대한 보안원들의 통제가 강화되자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나 돈 장사꾼을 찾아가 시간에 관계없이 북한 돈과 외화를 바꾸던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근래부터 제3자를 통해 또는 미리 정한 은밀한 장소에서 약속된 시간에 환전상과 만나 짧은 시간 내에 금전을 교환하고 헤어지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에서는 환율이 급격히 올라 작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중국 돈 100위안이 북한 신권 500 내지 570원으로 교환되던 것이 현재는 1대 45대 비율까지 치솟아 100위안에 4,500원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신원은 이처럼 환율이 오름에 따라 달러나 위안화 수요자가 늘어나자 보안원들은 예전부터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 혹은 친구, 친지 등을 포섭해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신원은 보안원들이 친지 등에게 외화 교환 장소와 시간을 알려주면 돈을 회수한 뒤 반으로 나누어 챙기자고 약속한 다음 용의자의 뒤를 미행해 불시에 들이닥쳐 외화와 북한 돈 모두를 불법 혐의로 무상몰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안원들이 이렇게 몰수한 돈의 일정량을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 남겨야 한다는 명목으로 당국에 넘긴 뒤 나머지 돈을 협력자와 나누어 챙긴다는 것이었습니다. 통신원은 보안원이 임무 집행을 위해 상부에 보고한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이고 남겨놓은 돈도 모두 자신이 소유한다면서 주민들은 그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이 커지면 자신들이 더 불리함으로 함구하고 있다고 보안원들의 비리를 비판했습니다. 보위부원과 보안원 등은 비리에서 그치지 않고 단속된 주민들을 중형에 처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외화를 소유하고 있는 일반 주민은 곧 밀수밀매를 하거나 또는 탈북해 현재 한국에 있는 친인척들로부터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문제가 크게 불거져 만약 체포될 경우 돈의 출처와 경위를 추구하는 것은 물론 불법 행위가 드러날 시 적어도 1, 2년의 노동교화소 형벌을 감수해야 합니다. 통신원은 보안원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들지 않으려는 사람들과 또 어떻게 하든 법을 이용해 사욕을 챙기려는 보안원들 간의 날카로운 대립이 지속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주민들 속에 공통된 생각은 그래도 북한 원화보다는 외화를 보유해야 안정적이라는 것이다며 달러나 위안화에 대한 신뢰는 여전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통신원은 북한에서 갑자기 환율이 폭등하는 이유는 당국이 장마당을 폐쇄하고 공업품과 가전제품에 대한 개인 거래를 금지한 채 합법적으로 식량, 채소만을 판매할 수 있는 농민시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북한의 시장에는 쌀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갑자기 시행된 화폐 개혁과 장마당 폐쇄, 외화 사용 금지로 인한 혼란스러운 파장 속에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분위기를 살피던 주민들이 최근 저마다 식량 구입에 돈을 투자하려고 숨겨놓았던 외화를 교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9일 자유아시아 방송도 북한 내부로부터 국경의 중국 상인들에게서 쌀이나 밀가루를 사려는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북한 함경북도 회룡시장에서는 입쌀 1kg에 500원, 통강냉이 1kg에 150원, 밀가루 1kg에 500원, 강냉이 쌀 1kg에 20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진행해 FNK 안유미였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어느덧 방송이 끝날 시간이 다 되었네요. 하루 5시간의 짧은 방송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을 향한 탈북자들의 진정과 남녘 형제들의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방송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있고 또 있어야 할 자유와 권리는 저절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며 노력하는 사람만이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삶의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북한 방송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하루 5시간씩 진행되는 자유북한 방송은 한반도 시간으로 매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12,155kHz를 통해 저녁 10시부터 밤 12시까지는 7,490kHz를 통해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7,530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중국이나 제3국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거나 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자유북한 방송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보내실 분들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우체국 사서함 92호 자유북한 방송으로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전화를 거실 때에는 먼저 국가번호인 0081을 누르신 후에 서울지역번호인 2를 누르시고 그 다음 2699에 0977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감독의 유주영, 기술편집의 유유경, 진행의 이금영이었습니다. 북녘동포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